한마디 떼어내기 너무 힘들죠. 난 여기 있는데 기다리는데 그대는 보이지 않죠. 널 바라보던 그대의 차가운 눈빛이 난 너무나 썰게 느껴져요. 저는 어쩔 수 없는 걸 알죠. 어두워진 밤하늘이 참 너무 밝아서 내 맘과 같아서 흐려진 그대 마음을 잡을 순 없나요. 감싸던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